너의 차가운 밤 너를 처음 본 그날처럼 가슴에 내려앉았지 귓가에 울리던 마지막 너의 인사에 따뜻한 목소리 잔잔히 맴도네 바람이 불던 날 걸었던 그 거리에서 따뜻한 기억이 남아 너에게 부족한 나란 걸 알고 있기에 초라한 눈물에 너를 흘려보내 안녕 나의 사랑 그대여 돌아온다던 그댈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말없이